소리 없이 적막한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어딜까? 무엇도 보이지 않아서 겁이 나고 두려워져. 이런 내 맘을 알 수가 없어 길을 잃어버린 여기는 어딜까? 바람에 날 맡긴다 해도 아파야 하나 봐, 그래야 하나 봐. 때로 혼자인 것 같아서 계속 혼자일 것 같아서 이유 없이 가야만 해요. 저 멀리 나를 기다리나요? 사랑한다 말해요. 슬픈 꿈이 아니라 말해줘요. 변함없이 가고 있어요. 나 가까이 있다고 조금 더 오라고 들려. 변함없이 가고